시작될 쇼 비밀 속에 yeah dance I want it 지금 밤 밤 바리란 밤 먹은 난 whole new world 속 찾은 나 want it Cause I'm a pirate yeah yeah a pirate yeah yeah a pirate yeah yeah now let me introduce myself 난 함대 함대 시작해 향해 별 안개를 향해 yeah let me introduce myself 10 on me, 10 boys 같이 이밤 지켜봐 넌 지금 학교에